너에게 들을 수 없는 말. 내 옆에만 있어달란. 네 말을 아직 기억해. 상처난 내 가슴은 왜널 찾는 건지. 넌 이제 나를 떠나 뭘 하든지 내가 생각나기를. 나 없이 보내야 할 네 하루가 나만큼 슬프기를. 나만 혼자 아파 이렇게 온종일 너만. Yeah. 또 그리는지 깊이 파고들어. 주 하나 모든 게 더 뚜렷해져. 바보 같은 내 가슴을 왜 자꾸 이러는 건지. 내가 왜 이리 더 아픈지 도저히 난 잘 모르겠어. 이해 못하는 표정이 날 아프게 해. 난 너무 아파. 너무 아파. Yeah. 너무 또 모든 것들이 보였나. Yeah, yeah. 내가 없이 행복해하는 널 보며 한쪽 가슴이 저려. 지금의 그 사람과 난 불행하길 바랬다. 넌 이제 나를 떠나 뭘 하든지 내가 생각나기를. 나 없이 보내야 할 네 하루가 나만큼 슬프기를. 나만 혼자 아파 이렇게 온종일 너만 또 그리는지. 깊이 파고들어와 너의 그 행동 말투 하나 모든 게 다 또렷해져. 바보 같은 내 가슴을 왜 자꾸 이러는 건지. 내가 왜 이리 더 아픈지 도저히 난 잘 모르겠어. 이해 못하는 표정이 날 아프게 해. 이제 나를 떠나 뭘 하든지 내가 생각나기를. 너 없이 더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. 왜 나만 혼자 아파 이렇게 온종일 너만 또 사랑하는지. 깊이 파고들어와 너의 그 행동 말투 하나 모든 게 다 또렷해져. 바보 같은 내 가슴을 왜 자꾸 이런.